저는 문태준의 가재미라는 시가 있습니다. 네, 가재미, 문태준. 김천 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 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 있다.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 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올마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도단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며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땀조차 없었던 그녀 누대의 가게를 떠올린다.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지고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나는 그녀가 죽은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 버렸다는 것을 안다.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가 좋았던 거는 이제 이렇게 사람을 위로해 줄때뭐 괜찮아, 뭐잘될 거야,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또 아니면 뭐 많은 말로 뭐 많이 힘들지 이런 말도 있지만 그냥 이 시의 내용은 이제 힘들어하는 그녀의 이 일생도 바라보고 그다음에 그녀 옆에 이렇게 똑같이 가재미처럼 누워 있는 힘들어하는 그녀 옆에 자기도 이제 똑같이 가재미처럼 누워서 이렇게 좀 위로를 해주는 거죠. 곁에 똑같이 누워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위로가 된다라는 게 저는 되게 이게 이 시가 되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 시가 굉장히 시인들 사이에서도 되게 좋아하는 시로도 꼽히고 그래서 하여튼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